알았어. 내 혀로 너를 녹여버려. 내 입으로 네 발을 벗겨. 내 뒤태는 정말 숨이 막혀. 머리부터 발끝까지 kiss해줄게. 여기저기 한 번으로 만족 못해. 계속 가해 뜰 때까지. 지금부터 시작이야 빨리 올라타. 힘들기 시작하면 말해 자리 바꾸자. 너의 목 너의 다리 너의 가슴 and your body. 뜨겁게 보내는 이 밤 걱정하지마. 난 지치지 않아. 난 밤새도록 가. 나만 믿고 따라와. Oh, oh no. 미칠 것 같아. 뜨겁게 보내는 이 밤. Yeah. 내 입술을 깨물어줘. 난 지금 당장 널 내 침대에 눕히고 싶어. Right now. 해주고 싶어. Right now. 미치고 있어.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party. 다 해줄 수 있어. 네가 원하는 건. 네 속살을 보면 내가 변해버려. 내 두 손이 가만히 못 있겠어. Why? I'm loving your body, yo. 지금부터 시작이야 빨리 올라타. 힘들기 시작하면 말해 자리 바꾸자. 너의 목 너의 다리 너의 가슴 and your body. 가슴 and your body. 뜨겁게 보내는 이 밤 걱정하지마. No, no. 지치지 않아. 난 밤새도록 가. 나만 믿고 따라와. Oh, oh, no. 미칠 것 같아. 뜨겁게 보내는 이 밤. Yeah. 말해줘 이게 얼마나 좋은지. 얼마나 네가 정말 기다려왔는지. 내가 느끼게 해줄게. Baby girl, yeah, I'm gonna make you say. No, I don't ever want this to end. 항상 있어줘 내 옆에.